예, 오늘 주님 순천대 주교미사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이 몽골 어린이날이에요, 그죠? 성당에 다리만 건너셔야 돼도 아마 성당에 오시는 게 굉장히 많이 막히기 때문에,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저는 어린이날, 여성의 날, 발렌타인데이 이럴 때 절대 안 나옵니다, 원래. 길 어떤지 뻔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성당에 오시느라고 나서실 때 날씨도 그렇고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기까지. 좀 뒤에서 성당 뒤쪽에서 올 때는 좀 괜찮은데, 다리 건너서 이렇게 오려면 길이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미사 참석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찍 나가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주님 승천대 축일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오늘 일독서에서 들으셨던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사가가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적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행전도 이제 누가복음 사가의 어떤 그 저서의 연장선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이라든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승천에 대한 부분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기 때문이죠. 다른 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 안에 예수님의 승천이 포함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첫 구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 승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다는 것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늘로 이제 날아가셨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하늘로 날아가셨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되돌아가는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승천이라는 의미, 하늘로 이렇게 구름 사이로 사라져서 가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동화적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공중으로 뿜 떠와서는 구름 사이로 이렇게 사라지는 거 생각해보세요. 어린이날 풍선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아요, 구름 사이로 나가는지 어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천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 그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느님에 대한 존재, 우리 아시아권에선 천주라고 해서 옥황상제도 그렇고, 그 하늘 위에 어찌됐든 간에 하늘 위에 그 하느님 나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땅 속에 그 불 끄는 그 불 붙은 지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그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늘나라로, 하느님 나라로 되돌아간다, 하느님 나라로 간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승천하는 겁니다. 하늘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게 되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래서 그 러시아의 유리 가베? 그 최초의 그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나갔을 때 봤더니 하느님 안 보인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늘나라 위에 그 하느님이 계실 거라 생각하고 우주 밖으로 나가기를 그렇도록 이렇게 바랬던 것들도 혹시 정말로 그 우주 공간에 천사들이 날아다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신화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승천을 하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성소 안에서? 하늘나라는? 어디 있어요? 복음에서. 쉽게 생각합시다. 쉽게 생각해. 저,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아시잖아요. 저렇게 어려운 거 안 물어봐요. 다 하는 얘기는 보통 물어봅니다.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아, 왜 그게 어려우세요? 하늘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다고. 그리고 계속 지난 부활, 6주간, 5주간, 그때 복음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니, 우리가 함께 있지 아니하는가.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하늘나라는 분명하게, 그죠.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왜 구름 사이로 사라지는 것처럼 그려봤을까? 누구나 다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땅 속으로 꺼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하늘로 간다고 땅속, 그러면 사람들 다 뭐라고 생각하겠어? 예수님 분명히 승천하셔야 되는데 왜 지옥으로 내려가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승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극적이기 위해서는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예수님의 승천이 하늘나라로 이렇게 둥실 떠올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만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갑자기 빛으로 확 바뀌어. 빛줄기가 쫙 퍼지면서 그 수많은 빛줄기가 모든 사람의 마음, 가슴으로 확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 마음에 와놨구나라고 확 받아들였을 텐데 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려갖고 다들 엉뚱하게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도 오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갈릴라의 사람들아, 너희들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맞나? 그렇게 얘기는 맞아요?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맞아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우리가 하늘을 지향한다는, 이렇게. 인간적인 그 상태에서는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우리가 하늘을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지향을 하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들을 수행해가는 그런 모습은 분명하게 아니에요. 승천이 어떤 의미를 지내느냐? 예수님께서 꾸준히 수십 번도 더 순환을 기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건 무엇이에요?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보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빵을 나누고 그러셨습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너희가 가운데 있다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복음 선포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하세요? 순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때요?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죠. 제가 예전에 한번 주일학교 저 강론 때 한번 써먹었던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자 지금부터 내가 12번을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니 12번 주일마다 밥을 다 쏠게 내가 다 쏩니다. 그럼 여러분 믿겠습니까? 라고 제가 묻습니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5번 쏘고 6번 쏘고 7번 쏘고 계속 쏴야 되면 애들이 믿기 시작하겠죠. 그죠? 정말로. 그리고 마지막 12번째에는 그냥 식사가 아니라 큰 잔치를 벌여서 유명한 연예인도 부르고 가수도 부르고 해서 큰 파티를 한번 하겠다. 가장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연예인을 불러서. 그러면 아이들이 안 믿을 거예요. 허신부의 스타일, 심재, 뭐야.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근데 계속 11번까지 쏘면 아마 애들이 조금씩 믿기 시작할 겁니다. 신민이 정말로 11번을 쐈네. 그럼 12번째 부른다고 했던 그 가수. 요즘 최고의 가수는 엑소인가? 엑소, 물어볼 사람이 없나? 엑소냐? 누가 제일이야, 요즘? 아이돌 중에. 엑소? 잘 모르겠어. 이거 엑소가 최고인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아이돌 중에서. 네. 엑소를 부른다고 하면 누가 믿어요? 제가 엑소를 부르겠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11번을 밥을 쏘고 12번째 엑소를 부른다 그러면 11번째쯤 됐을 때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 신부님이 11번을 쐈는데 엑소를 부를지도 몰라. 아니면, 근데 그건 파가 아니겠죠? 아니야. 아무리 신부님이 밥을 11번을 쐈어도 엑소는 조금 무리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엑소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엑소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세요? 야, 여러분들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엑소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 사람이 있죠? 말아, 니네 엄마 아실 수 있을 수도 있다. 유명한 아이돌 가수예요. 그 열몇 명이 떼거지로 나오는 거 있어요. 엑소 K, 엑소 M 해가지고 중국 애들이랑 모여서 한국 애들이랑 엑소 떼거지로 요즘 신발 선전하고 있는데 엑소 있습니다. 가수 아이돌 그룹이에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폐가 갈리죠. 정말 신부님이 엑소를 부를지도 몰라. 11번을 밥을 쏜다는 말을 지켰으니까. 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해요. 내가 밥을 12번을 쏘고 마지막엔 내가 틀림없이 엑소를 부른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계속적인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하게 순환할 거고 죽을 거고 부활할 거고 승천할 거고 그때 뭐죠? 성령을 보내시고 되돌아온다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지가 한 10번째 밥을 쏜 겁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에 12번째 신부님의 엑소를 부를까?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 지가 한 10번쯤 간 겁니다.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당신이 하신 말씀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시기 위해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면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세요? 한 10번쯤 예수님이 지금 밥을 쌌습니다. 12번째 뭐 우리 어른 세대 나훈아 요즘 나훈아 조용하던데 나훈아를 부른다고 해야 되지 패티김을 부른다고 해야 되나 맞으나 그러면은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하나씩 계속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 한 말씀이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우리도 사실 그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증거해 주신 순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다시 오심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지키게 하여라. 예, 이게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가버렸으니까 이게 거짓말이 돼요. 만약에 그냥 하늘나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던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만한 거는 그 만화 속에서 나온 것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빛으로 확 변해갖고 수만 개의 빗줄기로 촥 해가지고 사람들 각자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으로 쇼 들어가는 아니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사실은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가신 곳은 저 위가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신 거니까 그리고 하늘나라는 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것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승천주의를 맞이해서 어렵죠.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다는데 정말로 하늘로 이렇게 둥둥 떠서 날아가셨는가. 구름 사이로 사라지실 때까지. 하느님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어디로 가셨느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위를 쳐다본다고 해서 있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10번째까지 밥 쌌어요. 네? 밥 쌌으니까 분명하게 12번째에 엑소를 부른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분명하게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 그리고 재림까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더러는 의심할 겁니다. 또는 때로는 의심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그 의심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